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황효민 선교사님이신데요. 6년째 사역하고 카이로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재작년에 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셨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2년마다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선교한국 이렇게 부스 차려서 사역하고 있는 애굽 선교센터 맞죠? 네, 애굽 선교센터 계속 홍보하느라고 2년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번에도 오셔서 저희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말씀은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말씀 10절서부터 14절까지가 우리 솔로몬 왕의 고백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읽고요.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자매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형제님들이 10절서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멘. 예, 이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이렇게 영혼 없이. 예. 이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좀 떠올리셨습니까? 네. 네,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시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늘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누리고 예, 우리 성도님들이 표정에 사랑이 넘쳐요. 예, 부부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랑의 아니 하늘의 교회 죄송합니다. 하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제가 좀 약간 흥분해서 부부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네. 예.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사랑해야 합니까? 부부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부부니까. 부부니까. 예, 당연한 걸 질문해서 죄송한데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예, 농담이니까. 농담. 예, 왠지 아세요? 부부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특히 부부를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선교하면서 우리 기준 목사님이 기준 목사님하고 목요일 저녁이죠 교제를 나눴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김기준 목사님이 이집트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대답을 잘 못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봤더니 가장 힘든 게 성유지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사랑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대적하잖아요. 이 대적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한다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죠. 예, 이 세상에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인데 우리가 얼만큼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나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왜곡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만큼 그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랑이 왜곡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왜곡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645건의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이 있었대요. 작년 한 해 사망한 사람의 645명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랑하면 강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때려도 괜찮고 좀 내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데 동성애는 사랑이에요? 네. 동성애자들이 예, 동성애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예, 동성애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곡돼 있는 거죠. 사랑이 이렇게 많이 왜곡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죠. 이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해요. 사랑이 뭔지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왜곡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 왜곡돼 있어요. 사랑하기 쉽지 않죠. 왜 사랑하기가 쉽지 않냐면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왜곡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1세대 가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원룸이 많이 늘었어요. 한국에 혼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원룸에서 살고 계시나 봐요. 네. 아, 네. 네. 원룸에서 둘이 살면 문제가 안 돼도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좀 많이 외롭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결혼하지 못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왜곡이 일어났냐면 사랑과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따로 결혼하는 것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사랑해도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사랑만 할 거야. 결혼은 다른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사랑의 제도인데 어쨌든 예,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왜곡되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참 사랑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사랑하고 있나요? 아멘.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C.S. 루이스가 고통 변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친절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의 속성 안에 친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보다 더 큰 개념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친절해지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폭력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강압하고 강요하고 막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친절하다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사랑의 속성 안에 친절이 포함되어 있지만 친절했다고 우리가 사랑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친절과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맞아요. 예, 그게 가능하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요 충분히 친절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교회 안에는 친절이 넘쳐나요. 특히 큰 교회 가면 더 친절하죠. 예, 작은 교회들보다 큰 교회 가면 더 친절이 넘쳐나요. 막 어떤 사람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예, 그런 웃음들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진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 그런 이렇게 대하는 친절이 사랑에서 나오기보다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제도화되고 큰 교회가 될수록 공무원의 웃음으로 그리고 백화점의 웃음으로 이렇게 맞게 되는 성도들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나는 정말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대하고 있는가? 옆에 형제에게 내가 나이스하게 하고 잘 대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친절인가? 그냥 내가 친절해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친절함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친절은 때로는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다.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대가를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겠지 뭐 이런 대가를 바라면서 친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친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강조했던 설교는 사랑이었어요. 그죠?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너희가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설교하시면서 다니셨잖아요.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그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내 안에 왜곡된 사랑은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랑의 개념은 뭔가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이 다르더라도 다른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삼키는구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사랑과 친절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어요. 소속감. 소속감 없이 친절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속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 거리감을 두기 위해 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경험이 없으시군요. 저는 많이 당해봤는데. 회사에서 거래처랑 할 때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되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돼야 하잖아요.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는. 그렇죠. 예. 네.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 예. 예. 네. 아, 아멘. 예.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속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속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이런 관계에 속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구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이 뭐냐? 예, 네. 구원이 뭐죠?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표현한 그 구원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예, 특히 이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뭐예요? 물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연합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빠르게. 예, 무엇이 떠올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하면 떠오르는 게 성령의 임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지로 확 떠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세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 할렐루야. 네.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빠르게 대답해 주셔서 다른 분이 생각할 틈을 안 주셨어. 다른 분들이 생각할 틈을 안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시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온 전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아멘. 아멘. 예. 아.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래요.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몸. 내가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 구원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랑하게 되면 이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속하고 내가 그에게 속하는 이 관계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표현될 때 뭐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표현될 때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뭐라고 정리해 주셨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이 구원의 관계가 동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생기는 변화가 뭡니까? 예, 거듭남의 변화죠. 이 거듭남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존재예요.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이제 거룩함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게 돼요. 거룩함을 품게 돼요. 거룩하지 않았던 죄된 마음에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존재적인 변화인 거예요. 죄만 행할, 죄밖에 행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뭐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존재적으로 변한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런데 내가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한테 속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신분이 바뀐 거죠.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었다가 가족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 변화를 일으켜요. 첫 번째는 무슨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신분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칭의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거룩함도 생겨가지고 의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적인 의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존재적인 변화고 두 번째는 신분의. 예, 신분의 변화. 그래서 거룩함이 내 안에 심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요. 그죠? 예, 나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품고, 예, 나한테 좀 해코지하는 사람 보면 아, 저걸 어떻게 갚아줄지, 저걸 복수해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는 마음. 예. 보복운전, 그죠? 예. 요즘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보복시 품게 되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이런 더러움과 정결치 못한 거, 깨끗하지 못한 거, 나쁜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어디 가운데 확실해지냐면 사랑 가운데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은 이런 이 두 가지 변화를 우리 안에서 아주 부딪듯이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소속감이 강해지면서 이 두 가지 변화에 확실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도 변화하고 신분적으로도 변화하는 이 사랑 이 변화가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랑 가운데서 이런 두 가지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런 소속감 가운데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방법. 예, 말씀을 많이 읽고, 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예, 정답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하면, 예,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그 소속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소속감을 강렬히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려면 그 소속감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가서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 말씀,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한 거를 볼까요? 솔로몬의 노래인데요. 네. 14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네.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막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이 마음속에서 폭발해야 되는데, 네,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직신학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아가서를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찾았을 때 술람이 여인을 찾는 그 과정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를 찾듯이 이 여인을 탁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바위 틈에 아주 은밀한 곳이 있어요. 아무도 그곳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바위가 어디에 있대요? 낭떠러지에 있어서 더욱더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그 바위 틈 속에 비둘기 한 마리가 딱 있는데 그건 나만 알아. 나만. 그래서 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찾아가서 이 비둘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름답게 구구구구구 거리는. 그 장소는 나만 아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은밀한 장소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소속감이 넘치는 그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냐면 은밀한 장소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죠? 은밀한 장소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깊이 있는 그 소속감, 하나님과의 그 소속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밀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은밀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약간, 예. 네. 자칫 이해하면 음침한 뭐 이런 음침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침함이 아니라 은밀하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배타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배타적인. 이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다른 누구는 끼어들 수 없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은밀한 관계라는 거죠. 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둘만이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드시기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둘만의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둘만의 비밀. 그런 거가 많이 생길수록 이 하나님과 나의 이 소속감이 강해져요. 서로 간에. 근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세요? 네. 그 배우자분에게 공개를 안 했나요? 하나님만 나만 알고 배우자는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만 나만 아는데 이 비밀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지금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선교하려는 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나만 아는 비밀의 관계야. 나 선교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이게 둘만의 비밀이야. 이렇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둘만의 비밀이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은 네? 네? 다른 사람만 모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다른 사람만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하나님만 나만 아는 비밀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쵸? 어떨 때는 가능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거는 불가능한데, 여러분들 그런 표현 아시나요? 공개된 비밀이라는. 공개된 비밀. 예,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비밀은 없어요. 그죠? 예. 아,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옆 사람에게 나누는 순간, 예, 만인이 다 알게 되죠. 아, 야, 이거는 비밀인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사회가 잘 발달돼가지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전화로 이렇게 녹취를 해가지고 막 다 공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들은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공개된 이야기들 가운데도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의 관계를 가질 때 그런 비밀인 거죠. 공개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어떻게 공개된 비밀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이집트에서 낳습니다. 첫 아이를 이집트에서 낳는데 딸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이뻐요. 예. 그 아이가 이쁜 이유는 저를 닮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내를 닮기보다 딸이 저를 닮았어요. 예, 그래서 아내는 실망하고 있지만 저는 딸을 너무 이뻐하고 예. 어쨌든 그 딸 아이를 예, 이집트 병원에서 낳는데요. 병원에서 낳을 때 그 낳는 순간 아내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의사도 물론 있었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없었고 아내하고 저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아내 옆에서 다 들었어요. 어떻게 고통하는지. 저희 아내가 심하게 고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짧게 진통했지만 하여간 진통을 좀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 진통하는 순간 외치는 거예요. 주야! 막 이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하와를 욕했는지. 괜히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농담 같죠? 아니요, 실화예요. 실화. 농담에는 정말로 그렇게 하와를 욕했다니까요. 정말로. 네. 그래서 막 하와를 욕하면서 그러니까 욕이라고 해서 막 진짜 그렇게 험난한 욕을 한 건 아닌데 막 그 왜 그렇게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고통이 막 조금 진통이 잠잠해지면 정숙한 여인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는 정숙한 선교사다 이렇게 해서 정숙해져 있다가 진통이 시작되면 막 그거를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그 진통하는 장면은요 저만 봤어요. 저만 봤고 예, 둘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딱 저만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진통하면서 하와를 욕했다는 게. 제가 얼마나 입이 싼 사람인지 만방에 알리고 다녔어요. 예, 선교사 아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러면서 하와를 욕하더라 진통할 때 막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막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매 선교사님들한테는 얘기 안 했고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매 선교사님들 저를 욕하니까 우리 형제 선교사님들만 찾아다니면서 네. 아내가 이러더라 막 이러면서 조심해라 아이 낳을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죠. 그래도 그 사건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은 몰라요. 아, 아내와 제가 느꼈던 그 감정.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고통하면서 막 그 희한한 감정 있잖아요. 불쌍하면서도 기쁨. 아내는 너무 불쌍한데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면서 막 복잡 미묘하고 딸이 내 모습을 더 닮아서 기쁘긴 한데 아내는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아내하고 나만 알아요. 다른 누구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아내가 이쁘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과 나만 이 같이 경험했던 내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 같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나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내가 알리면 사람들이 알 수도 있죠. 이런 비밀의 관계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은밀한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배타적인 관계예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어느 종교도. 그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배타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의 이 고민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직장에 있는 여성에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 아내는 어떻게 느껴요? 남편이 바람 핀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제가 바람 핀다라는 개념과 자매가 바람핀다는 개념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매들은 마음이 벌써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가 있으면, 아니 다른 여자에게 가 있으면 돼요. 다른 남자가 아니고 남자가 동성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동성애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형제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 있으면 그 순간을 바람으로 생각해요. 그죠? 근데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바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는 순간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안고 손잡고 이렇게 뽀뽀를 나눴다, 이 순간부터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자매들이 더 정확한 겁니다. 마음을 떠나는 순간 이 바람이 되는 거죠. 왜 바람이 되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아내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둘만이, 이거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알더라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소속감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드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나는 바람펴도 괜찮지만 저 사람 바람필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상 나를 사랑하셔. 그죠? 내가 잘못을 저지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시고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세요? 아니죠. 예. 여전히 내가 이렇게 좀 잘못을 저지르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예. 그 생각을 가지시고 잠언서를 볼까요? 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잠언서 8장 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돼요. 그쵸? 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치 못하고 죄를 조금 범해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오늘 잠언서는 지금 잠언서 17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 이거 뭐예요? 네?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 있는 데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 하나님, 우리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조금 잘못 저지르고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바람을 피더라도, 바람 핀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조금 좋아한다는 얘기죠. 세상, 세속적인 걸 좀 따라가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에로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세요? 20세기의 어느 신학자가 그걸 구분해놨어요. 뭐냐면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구분되면서 그렇게 구분하는 이론을 이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면서부터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에로스나 필레오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레오나 에로스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인연끼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에로스를 어떻게 이해해요? 성적인 사랑으로 이해하고 필레오를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거는 이제 사람들 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들으실 기회도 있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랑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그 필레오랑 아가페랑 교차돼서 다 사용해요. 교차돼서 필레오라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도 예수님 필레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에로스도요 그 헬라 철학적으로 보면 성적인 사랑만이 에로스가 아니에요. 에로스를 뭐로 표현하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 왜 에로스를 느끼냐면 이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든 외적인 아름다움이든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에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아름다움의 추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만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아가페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필레오와 에로스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네. 저 방언은 제가 통역을 할 수 없어요. 저 방언은 통역을 할 수 없는 방언인데 어쨌든 예, 정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통역을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가페만의 하나님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네버 질투할 수 없죠. 무조건 다 주는 막 무조건 다 베푸는 사랑만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질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떠났다고 하나님 나를 질투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디서 네가 날 버려 이 못된 것 날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이 괘씸한 것. 하나님 그런 질투를 느끼시고 분노를 느끼시죠. 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 강한 에로스와 강한 필레오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와 강하게 교제하길 원하시죠. 자, 이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구원의 두 가지 얘기했죠. 예,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갖게 되는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갖게 되는 대표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딱 이거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는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갖는 정체성을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자녀가 된 거죠, 이제. 존재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만 자녀로 바뀐 게 아니라 이 자녀라는 것은 존재적으로도 바뀐 거, 자녀가 된 거죠. 신분과 존재가 이게 자녀로서 확 바뀐 건데 이 존재에 대한 관점으로 더 자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더 분명한 거죠. 좀 쉽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데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바뀜으로써 갖는 정체성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왕으로 알아요.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왕과 백성 간의 이 관계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게 느껴지죠? 왕과 백성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근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야, 너, 그렇게 내가 너의 신분의 변화를 주겠다. 너가 이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의 시민권을 줄게. 시민권을 받았죠? 아이덴티티 카드를 받은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그래서 백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건 신분에 대한 변화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백성들을 하는 왕으로서 백성들 다 사랑해요.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왕이 있어요? 예, 있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예, 이 세상에는 뭐 자기 백성을 싫어하는 왕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온전하게. 그죠? 근데 백성들을 보면 가지각색이야. 어떤 녀석은 그 나라의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나라의 법에 잘 이렇게 순응하면서 보복 운전하지 않고 동성애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동성애 찬성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잘 따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들은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막 이 놈은 백성인데 분명한 백성인데 교통질서도 어기고 보복 운전 막 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데이트 폭력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놈들이 있어요. 왕으로서 다 아울러요. 그죠? 다 아우르는데 청원이 들어왔어. 말 잘 듣는 놈과 말 안 듣는 놈의 동시에 청원을 한 거예요. 왕한테. 왕이요. 들어주십시오. 이런 청원이 있습니다. 왕은 누구의 청원을 들어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점점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당연히 말 잘 듣는 백성의 청원을 들어주시겠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죠.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신하와의 친밀한 교제를 왕이 나누지 말도 안 듣고 맨날 반역하려고 하고 저 왕을 어떻게 하면 좀 때릴까 뭐 이렇게 여기고 있는 신하의 그 신하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겠어요 왕이? 잠언서 8장 17절은 바로 거기에 대한 얘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분과 은밀한 교제 은밀하다고 얘기하면 좀 약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은밀한 교제 가운데 가시는 분 바이템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의 음성을 하나님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내 사랑을 그에게 더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스페셜한 사랑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여러 가지인 거죠.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무 단순하게 아가페만 생각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렸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내더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No.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을 느껴봐야 되죠. 나를 향해서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나를 간절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나의 존재를 전적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불보다도 강하다라고 아가서에 표현했는데 질투 그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은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드세요. 공개된 비밀. 그분과 내가 같이 경험한 그래서 그 사건을 둘의 감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사건을 둘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곳에 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런 비밀들을 많이 만드시고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하나님과의 느꼈던 그 감정들을 둘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고 또 부부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싹 들어가서 우리 안에 왜곡된 사랑이 개념들이 부셔지고 깨지고 진실한 사랑의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따라해봅시다.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도 변했고 내가 그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도 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겨야 되죠. 정체성의 변화는 뭐로 오냐면 존재의 확실성과 사명의 확실성으로 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죠. 정체성이란 그거잖아요. 내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아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 이 두 가지 확실성이 정체성의 확실성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존재의 확실성. 존재의 확실성. 사명의 확실성. 사명의 확실성. 네. 존재의 확실성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데 사명의 확실성 확신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뚜렷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의 이런 사명이 확실하세요? 사명이 확실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정체성은 확실해져요. 왜냐하면 술람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스스로가 술람이 여인이 아가서 1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 걸음 거무나 아름답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게달의 장막이다. 네? 게달의 장막이어서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낙타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에요. 이 낙타 가죽이 나중에 여러분들 낙타를 아랍 지역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죽이 뻐셔요. 뻐시다는 게 사투리인가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예, 뻐셔가지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뭐 이렇게 천막 쳐놓기에는 좋은 가죽이지만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검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인은 외모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막 뛰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계단의 장막을 표현했죠. 그런데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와서 계속 얘기해주잖아요. 너는 정말 이렇게 비둘기 같고 내 여인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신체 표현이 좀 약간 야한데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잘 아가서에 나중에 아가서 찾아보세요. 아름답게 표현해주잖아요. 너는 이러이러해.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너는 정말 이렇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노래를 불러주니까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 잡아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검지만 아름답구나. 불러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예, 꽃이라는 시 알죠? 예,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뭐 꽃이 되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명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도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졌어요. 점점 가서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뚜렷해졌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의 정체성, 특히 이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시고 어떠한 일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게 그 정체성 가운데 분명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전에 확실히 찾은 사람만 선교 나가지 말고 나머지는 다 선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찾은 사람만 선교 나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명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사명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예, 여러분들을 이집트로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집트를 초대해서 이집트로 저처럼 장기로 나아 계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장기 선교사에 대한 사명이 조금 나름대로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오래 머물고 있는데, 오셔서 보시면 되잖아요. 이곳에 나의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려면 밟으셔야죠. 이집트를 밟아보셔야 이곳에 나를 부르신 건가 아닌가를 좀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도 좀 해보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둘만이 아는 그 비밀도 좀 만들어보시고, 이집트에 오십시오. 이집트는요, 아주 강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면 사우디아라비아만 생각하시는데 이집트만큼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없어요. 무슬림 형제단이 테러 단체들의 본산지예요. 근데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나 다 이 IS들이나 그 사상적인 그 기원을 어디다 두냐면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에 둬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우리 김기준 목사님 그 책을 사셨더라고요.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이 쓴 데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들의 신학적인 근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사이드 쿠투. 사이드 쿠투비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 그게 이집트에서는 금서예요. 이거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을 양성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금서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번역이 돼서 나와요. 한국에 많이 팔려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한테 잘 팔리는 책이에요. 진리를 향한 이정표. 이 이집트 무슬림들이 신학과 사상적인 그런 것들을 모든 무슬림들에게 잘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집트에 오셔가지고 이슬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집트에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브로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 소개도 하고 뒤에 보면 선교훈련센터가 있어요. 선교훈련센터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설교 마지막이 쭉 장 설교 마지막이 장사처럼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제 사역이기 때문에 알샤피아라는 이 선교훈련을 받으시면 이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내 사명이 정말 이슬람에 있는지 아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코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좀 관심 있고 기도해보시고 아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시고 하시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꼭 한번 이집트로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을 좀 한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이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린 자야. 은밀한 곳에서 바위통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